조선민주주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 다마. 우리의 고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끝끝내 남조선 괴뢰들과 함께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적인 합동군사 연습을 벌여놓았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강행하고 있는 합동군사 연습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를 핵참화 속에 몰아넣으려는 가장 노골적인 핵전쟁 책동이다. 사상 최대 규모로 감행되는 이번 합동군사 연습에서는 미 핵항공모함은 물론 핵잠수함, 핵전략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등 각종 전략 자산들이 대량적으로 동원되어 우리에 대한 불의적인 핵선제 공격 계획에 따른 실동훈련을 벌이게 된다. 적들이 남조선과 그 주변 수역에 수많은 핵공격 수단들과 방대한 침략 무력을 끌어들여 벌이는 전쟁 연습 소동이 언제 실전으로 넘어갈지 알 수 없으며, 그러하여 조선반도 정세는 또다시 핵전쟁 발발의 접경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의 핵전쟁 연습 책동은 최근 우리의 핵무력 강화를 걸고 돌며 사상 최악의 정치 경제적 지리압박 소동에 매여 달리고 있는 속에 감행되는 것으로 하여 더욱 위험한 것으로 되고 있다. 적들의 무모한 핵전쟁 소동과 관련하여 우리 혁명 무력은 이미 선포한 대로 그의 초강경 대응 조치로 맞서 나갈 것이며, 적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영역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날린다면 즉시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이 개시될 것이라는 것, 미제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동조하여 분수 없이 이번 전쟁 연습에 뛰어든 주동 세력들도 우리의 타격 목표로 될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천명하였다. 미국은 마치도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 연습의 강행이 우리의 핵 보유 때문인 듯이 여론을 오도하려 하고 있지만, 이것은 흑백을 전도하는 궤변이다. 미국의 침략적인 합동군사 연습과 핵 위협 책동은 우리가 핵을 보유하기 훨씬 이전부터 끊임없이 감행되어 왔다.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합동군사 연습을 비롯한 핵 위협 공갈, 핵무력 증강 책동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자위적인 핵공격 능력을 갖추고 그것을 고도로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든 근본 요인이다. 현실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핵 위협과 공갈에 대처하여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침략자, 도발자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수 있는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독강화하여 힘의 균형을 이룩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새로 등장한 행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를 부르짖으며 우리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침략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는 데 대하여 절대로 수소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가해오고 있는 핵전쟁 위험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하여 전략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억제력을 더욱 옥척같이 다져나가며, 침략자들이 사소한 불질이라도 한다면 단호한 보복타격으로 가차없이 짓뭉개버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주최 106, 2017년 3월 4일 평양.